위대한 저국 해방 전쟁 승리 63돌째 즈음하여 직맹 일꾼들과 적업 선전 일꾼들이 20일부터 28일까지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자들은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 보천보 혁명 전적지, 청봉수경지, 무산지구 전투 승리 기념탑, 삼지연 못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과 백두산 3대장군의 영상을 모신 백두산 미령의 모자이크 벽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중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혁명의 성지 백두산 미령을 방문하고 답사자들은 백두산 미령 고향집 앞에서 결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답사 기간 그들은 회상기 발표 모임, 실황성 모임, 체육 오락 경기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